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는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통령 아부둘 파타흐 RCC의 생일을 드마요 19일 그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. 축전은 대통령의 영도 밑에 이집트가 진보와 번영을 이룩하며 두 나라 사이의 전통적인 친선협조 관계가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지적했습니다.